살아온 내가 밤사이 내린 빗줄기에 그만 넘어갔네. 고민이 많은 것처럼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답은 났네. 떨어지는 빗방울 사이로 쏟아 눈썹을